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23일 남조선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의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25일에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는 주제로 21차 봄국민행동의 날을 진행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단체는 20일 괴뢰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의 악패 청산과 새로운 사회 건설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참세상에 의하면 이날 남조선의 문화예술인들과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은 반박근혜 투쟁을 모독한 조선일보의 행위에 항의해서 이 신문사 앞에서 시위 투쟁을 벌였습니다.